분명 한글로 쓰여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글들이 있죠. 각종 미사여구에 막 어려운 단어를 잔뜩 넣어서 그럴듯하게만 보이는 문장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싶은 것들의 감동은 정말 쉽고 단순한 것에서 정확한 공감을 느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글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죠. 구구절절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한마디를 해도 꼭 해야 할 말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보통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신이 없을 때 자꾸 덧붙이게 되죠. 그럴 땐 말을 덧붙일 게 아니라 최대한 빼는 게 맞습니다. 꼭 전해야 하는 말 한마디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좋아해, 미안해, 고마워.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현입니다.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킬빌 볼륨 1에 나왔죠. 2003년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요. 산타 에스메랄다가 부릅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정의를 원하죠. 하지만 복수를 택하겠어요. 1879년 평화로운 마을 로즈크릭을 무력으로 점령한 보그일당의 탐욕적인 악행과 착취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엠마는 치안 유지관을 가장한 현상범 전문 헌터 샘 치존을 찾아가 전 재산을 건 복수를 의뢰합니다. 샘 치존은 도박꾼 조시아 패러데이와 명사수 굿나잇 로비쇼, 암살자 빌리 락스, 무법자, 추격자, 그리고 인디언 천사까지 7인의 무법자들을 모아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액션 서부 장르고요. 2016년 9월 14일 개봉입니다. 미국 작품이고요. 안톤 후쿠아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플랫, 이병헌, 에단 호크, 맷 보머, 빈센트 도너프리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카페 소사이어티입니다. 1930년 헐리우드와 뉴욕을 오가는 꿈같은 로맨스. 성공을 꿈꾸며 헐리우드로 입성한 뉴욕 남자 바비는 매력 넘치는 할리우드 여자 보니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열정적인 그의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보니, 바비는 그녀에게 청혼하며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함께 돌아갈 것을 제안하지만 결국 거절당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바비와 보니는 뉴욕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1930년대 헐리우드와 뉴욕을 오가는 두 남녀의 꿈같은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장르는 로맨스 멜로 드라마이고요. 2016년 9월 14일 개봉합니다. 미국 작품이고요. 우디 앨런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제시 아이젠버그, 크리스틴 스튜어트 등이 출연했습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릴게요. 2016년도 개봉작이었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나왔던 곡입니다. The Animals가 부릅니다. House of the Rising Sun. 세 번째 영화는 사도행자 특별수사대입니다. 신분을 숨긴 두 남자, 그들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수사대에 닥친 최대의 위기, 진짜를 찾기 위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특별수사 중인 형사 아딩은 블랙잭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수상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 역시 잠익병찰인데 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아딩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Q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Q팀장은 즉각 수색작전을 펼쳐 블랙잭의 정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한편 Q팀장은 블랙잭의 정체를 수사하는 중 한 금융회사가 브라질 현지에서 마약을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거래에 가담한 자들은 금융회사의 회장과 그의 측근 람보원, 람보원의 오른팔 사오즈랑 그리고 지하세계에 다시금 발을 들이려는 동선생입니다. 자신들 사이에 잠입경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은 망상과 불신에 휩싸이고 블랙잭의 정체 또한 묘연해지는데요. 장르는 액션 범죄 영화고요. 2016년 9월 13일 개봉했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합작입니다. 감독은 문희용, 주연으로는 고천락, 장가위, 오진우, 사시만 등이 출연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I Am Star 뮤직 어워드입니다. 더욱 화려해진 꿈의 무대가 펼쳐진다. 신나는 축제 함께 즐겨요. I Am Star 첫 올스타 시상식 개최. 라이미를 보며 꿈을 키운 하늘이와 두 친구 희나 리라가 공동사회자로 나선 I Am Star 뮤직 어워드. I Am Star 최초의 올스타 시상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EM Star의 인기곡은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미발표곡까지 무려 20곡에 달하는 노래가 선정되어 아이돌 스타들의 최고의 무대와 함께 발표됩니다. 선배 아이돌 라임, 마린, 보라의 특별 게스트 초청은 물론 깜짝 이벤트로 아이엠스타 마라톤까지 진행되는 신나는 축제 현장.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또한 무대 위 주인공은 누구일지, 당신이 직접 뽑은 바로 그 노래가 지금 시작됩니다. 장르는 애니메이션이고요. 2016년 9월 14일 개봉 예정입니다. 일본 작품이고요. 감독은 와타다 시냐, 주연으로는 한국 더빙이죠. 정유정, 김세혜, 김영은 등이 목소리로 출연합니다. 세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Games People Play라는 곡인데요. 이번에는 게임이죠. Grand Theft Auto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너서클이 부릅니다. 나나나나나나 don't give a damn, a damn, a damn.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신데요. 매주 여러분에게 영화를 함께 읽어드리고 있는 남자분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 같이 가주는 남자 K입니다. KTX 비용도 대주시나요? 아니요, 옆에만 앉아드립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아재다. 네. 너 재미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음부터 좀 재밌는 극화된 네. 오프닝을 갖고 나와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부산 같이 가드리면 큰 영광인 줄 아셔야죠. 그나마 별로 안 계신 청취자분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부산행 흥행작이라고 알려진 작품인데요. 네, 1,000만이 넘었죠? 네, 1,400만 가까이 지금 됐다고 들었어요. 아, 네. 지금 뭐 한국 박스오피스 넘버원 작품이고. 네네. 이런데 부산행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도 8월 11일 날 개봉했었죠. 네, 작품이죠. 네. 트레인트 부산. 네. 부산행 정보를 조금 공유해볼까요, 우리? 네네. 그 감독이 이제 연상호 감독이죠. 그 주로 이제 사회 비판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감독이에요. 뭐 돼지의 왕이나 뭐 이런 류의 네. 비판적인 좀 강도가 좀 센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들던 감독이에요. 이거 돼지의 왕으로도 아마 좀 많이 유명해졌죠. 칸에 뭐 초청도 됐었고. 네네네. 네. 아, 그 감독이 78년생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뭐 영화 감독인데 네. 스튜디오 다다쇼 대표죠. 네, 네, 그렇죠. 그 초반 작품으로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지옥이었나요? 제목 이름이? 아, 제목이 아마 뭐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제가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사회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감독이었어요. 그 그렇죠. 영상에 담아내는데 네, 애니메이션 만들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행의 프리퀄이죠. 네. 서울행 아 서울역 서울역을 그 애니로 또 만들어서 프리퀄을 네, 발표를 했죠. 그럼 지금 실질적인 부산행이란 작품에도 네. 그런 풍자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바라볼 수 있나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담겨 있죠. 그 뭐 어디 고속선의 무슨 상무님이셨나요? 아, 네. 네, 그분이나 뭐 드라마 W의 오성무 작가님. 네, 네, 네. 그 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행한 취하는거나 뭐 나오는 방송이나 뭐 몇몇 장면들에서 보이는 게 그 좀 풍자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죠. 아, 이분의 풍자 스타일은 이렇군요. 제가 우리 이 작품 여기에서 K님께서 이제 다운받아주신 제가 작품을 봤어요. 네. 봤는데, 네.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아, 그 티피컬한 권선징악이라 그럴까요? 아, 네. 네, 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고, 풍자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이 정도 풍자는 풍자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네. 말도 많이 듣긴 했어요. 감독이 너무 야기해진 게 아니냐. 네, 이번 작품을 보고 뭐 그동안 뭐 다른 작품을 봤던 사람들이 네, 좀 많이 야가다는 네, 말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상업화되려면 좀 약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작품에 대한 깊은 얘기를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네, 네. 출연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공유, 그렇죠. 네, 마동석. 마동석. 네, 또 여자로는 이제 정유미 씨가 아, 그 임산부, 마동석 부인. 네, 네, 네. 그리고 그 그 이전에 네. 네. 원더걸스. 네, 그쵸. 네. 왜 나온지 이해할 수 없는. 네,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네.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러고서 자기 천만배우라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불쌍하잖아요. 좀 뜰라 그러니까 괜히 JYP가 미국 데려가서 네. 결국엔 아무 이도저도 못하고. 네. 아. 근데 그래도 천만배우는 네. 그렇죠. 네. 최우식 씨도 출연했어요. 아, 네, 네. 최우식 씨가 어느 분으로 출연했었죠? 아, 그 야구 선수. 네, 그 뭐지 학생이죠? 네. 그, 학교 야구 선수로 네. 네, 막판까지는 살아남지만 네. 1990년생 하, 키가 상당히 크네요. 181입니다. 네. 뭐 이분도 난소희 씨 못지않게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무기를 주려는 의도였지 않았을까요? 야구 배트? 아, 난 두 친구의 그 연기, 친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거기서 안소희 아. 씨가 이제 그의 남자분을 예, 좋아하는 걸로 나오죠? 그냥 하이틴 영화? 옛날로 진짜 하이틴 영화 같은데 그냥 나와도 될 애들일 텐데 왜 네, 여기까지 네. 나와서 이러는지 뭐, 하여튼 그랬고 네, 네. 김우성 씨 출연하셨고요. 아, 예, 아주 그냥 예. 예. 얄미워요? 고속버스 회사 상무 네네네 네, 네. 아주 얄미워요 상무님. 아 네. 진짜 연기 끝까지... 잘했어요 이번은. 네, 그러니까 나 그런 연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얄밉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장으로 정석용 씨 출연했었고요. 네네, 아, 안타까운 분이죠. 그렇죠. 남 구해보겠다고 네. 하다가. 근데 정말 웃겨. 난 이분 연기도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위급 상황에서 안내방송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너무 평화로웠어요. 이분이 이제 또 터널이라는 작품에서도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네. 오. 참. 아니, 그러니까 작품마다 인상이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그 선한. 네, 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 역 배우였던 그 친구는 이름을 제가 지금 확인을 아, 수환이로 나왔던 네, 수환이로 나왔던 네, 전 별 관심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예, 네, 말썽을 부릴 것 같아 가지고 처음부터 네, 그 친구 왜 부산에 간다고 난리를 쳐 가지고 그렇죠. 또 중간에 왜 아빠 자고실 때 화장실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렇죠. 그 지금 출연진을 좀 거론을 제가 해봤는데 네네. 출연진들의 케미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뭐 공유 씨와 마동석 씨의 케미는 정말 환상이었죠.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정유민 씨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는데 네. 공유 씨하고 마동석 씨의 그 케미가 너무 달달해서 그렇죠. 정유민 씨, 마동석 씨는 사실 어울리진 않았던 느낌이었고 네, 마동석 씨가 이제 꼼짝 못하는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공유 씨랑은 뭐라고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뭐 처음부터 말 놓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서로 막 도와주면서 그렇죠. 나중에는 막 예. 뭐 정유민 씨도 거의 주연급으로 이름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영화를 보다 보면 주연은 공유와 마동석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예, 마동석 씨는 정말 임팩트가 네. 특히 네. 그 엘보 그 네. 팔꿈치 치기 그렇죠. 수환 일보 할 때 아,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좀비들이 주먹박이나 다 날라가고 예. 근데 저 덩치를 보면 참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참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마동석 씨 되게 그래 마동석 씨 귀여웠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점점 맡고 있는 역할들 자체가 네. 옛날에 그 이제 보스나 어떤 그 조폭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네. 좀 귀여운 근데 귀여운데 네. 힘을 좀 쓰는데 네. 거칠지만 어딘가 귀여운 헤라클레스 네, 네. 그런 아저씨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케이 씨. 네, 네. 케이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2004년 작이죠. 51st Dates라는 영화에 나왔던 곡입니다. 웨인 원더가 부릅니다. Hold Me Now. one of those games that we play. So I'll sing you a new song. What I'm asking you for.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웨인언더의 Hold Me Now 들어봤습니다. 네. 네, 캐시 우리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네. 제작사가 어디였죠? 제작사가 그 뭐야 레드피터인가요? 레드피터. 네네. 빨간 베드로. 네. 네, 베드로. 빨간 네, 베드로. 베드로. 네. 네. 제작사가 레드피터였고요. 배급사는 넥스트 예, 엔터테인먼트 월드였어요. 촬영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네, 1년 좀 넘었던 1년이란다. 1년이 아니고 몇 개월, 1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불과 3달 정도. 아, 그래요. 네. 3달. 촬영 기간은 그 정도고 이제 뭐 편집 기간이 좀 있었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그래도 작은 세트에서 촬영치고는 촬영 기간이 짧은 편은 아니에요, 세 달이. 네. 근데 CG 후반 작업 뭐 CG로 했겠죠. 네네. 했지만 그 퀄리티가 솔직히 좋다라고는 좀 말을 못 하겠네요, 솔직히. 그렇죠. 퀄리티, 그러니까 사실은 연출의 개연성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예를 들자면 현존하고 있는 이제 좀비 영화들이나 네. 저희가 많이 봐왔던 좀비 영화들 이게 이제 동양 좀비와 서양 좀비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선 물리고 나서 좀비로 트랜스폼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엄청 짧죠. 이게 엄청 짧고 죽으면 바로 이제 네 트랜스포 되죠. 네, 부산행에서는. 네네. 서양 좀비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죽어 있다가 이제 주인공이나 누가 이제 확인하러 가면 이제 천천히 그때서야 확 도는데 여기는 뭐 그냥 눕자마자 바로 그냥 좀비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비가 너무 잘 뛰어요. 네, 저는 우사인 볼트 빙이 된 줄 알았어요. 오, 좀비들이 뛰는 게 전 깜짝 놀랐는데 뛰다가 좀비들이 이렇게 그 시체 더미처럼 쌓일 때 그 그래픽은 네. 와우, 너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래픽 작업을 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물리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넘어지거나 네. 뭐 이럴 때 그래픽이 좀 너무 급한 느낌이 드는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좀 엉성한 감이 있어서.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이나 좀비의 그 비헤이비어, 네네, 그렇죠. 무브먼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물리적인 부분을 개연성을 집어넣어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사람이었어요. 네, 그냥 사람. 네, 그것도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픽 작업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마동석 씨나 공유 씨는 굉장히 또 트랜스폼을 늦게 하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죽으면 뭐 변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공유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뭐 눈이 회색이 빛나면서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렇죠. 뭐 마동석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막으면서. 네, 그리고 그 상무님도 맞아요. 네, 계속 소리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의지의 차이냐 뭐 그거 그렇게 말하는 의지의 차이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삶에 대한 의지? 그럼 다른 사람들 삶에 대한 의지가 없던 건가요? 전 정신력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비슷한 관점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네, 말씀할 네. 수 있는데 좀비 영화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좀비로 트랜스폼하는 과정과 그쵸. 이 무브먼트와 네.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슬아슬한 추격전 뭐 그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너무 쉽게 연출을 혹은 이제 뭐 출연료가 아니라 그 제작비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데서 일관성을 줬으면은 좀 더 나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인데. 그렇죠. 좀 네, 아쉽더라고요. 저 사실 기대를 좀 했었어요. 아, 네. 물론 주변에서 기대하지 마라. 네네. 한국 좀비 블록버스터가 얼마나 만들어졌겠냐, 얼마나 완성도가 있겠냐 얘기를 네. 했지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쉬웠죠. 네, 좀 저도 이제 전 주위에서 듣기로 재밌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는 했었어요. 정말 재밌을까라는 뭐 의문도 있었지만 그런데 뭐 역시나.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엄청난 투자비와 제작비를 네. 들인 서양 영화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국 영화만의 특성과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비 네네. 영화도. 근데 너무 따라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서양화 시키려고 했지만, 서양화 시키기엔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창의성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네. 아이고.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럴까요? 네. 네, 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그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주인공들은 이제 뭐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이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 싣고 나서 그 열차 장인가요? 그분이 못 보는 사이에 어떤 그 인형이 뒤로 뛰어 들어가요. 열차로. 맞아요. 한 이제 간연됨. 네네. 보균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소녀가 이제 물면서 열차가 이제 지옥행으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유일하게 방어에 성공한 도시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안전하게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갈 수 있는 사투를 벌이면서 가게 되죠. 그렇죠. 네. 부산까지 이제 4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지켜야만 하는 사람도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네, 눈물 나는 영화죠. 그렇죠. 좀비 영화 같은 좀비 영화인데 관점이 상당히 달라요. 사실은 이것도 어느 그 바이오메드 이런 회사에서 네. 어떤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네. 잘못돼서 이제 확산이 된 걸로 처음에 설명 비슷하게 뉴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 뉴스,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기보다는, 뭐, 하천에, 뭐, 물을, 뭐, 뭐지, 방류를 한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뭐, 동물들이 죽거나, 막, 이렇게, 뭐, 좀, 피폐해진 곳을 보여주죠, 뉴스에서는. 그렇죠. 고라니 한 마리가 갑자기 네. 철치원대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건, 네, 이제, 그, 인간 감염된 걸 보여준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그 게임을 토대로 만든 영화이기도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좀비 영화인데 네. 사실은 정황은 비슷해요. 어떤 제약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바이오메디컬 회사에서 네. 다른 이유는 없겠지만 좀비 바이러스를 거기서 실질적으로 만들었죠. 네. 그 인간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생체 뭐, 무기? 네, 거기서, 네, 그, 저거, 네. 원작에서는 뭐 그게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은 그 거대한 음모를 대항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국 영화의 캐릭터가 어찌 보면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세한 사람들의 관계, 네, 정과 한, 뭐, 이런 게, 드라마, 네, 그쵸.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변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 없잖아 있었어요. 네. 또 공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얘가 펀드 매니저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작업을 걸어서 살리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그렇죠. 일을 전려도 거기서도 이제 고뇌하는 공유라기보단 이제 공유의 부하 직원 김대리가 공유 그 고뇌하는 아, 네, 전화를 통해 근데 그죠. 근데 왜냐면 같이 작업을 걸었으니까 그렇죠. 팀장이고 네, 대리다 보니까는 뭐 거기서 살짝 고뇌하면서 울면서 하는 장면이 이제 죄책감이 약간 느껴지는 그렇죠. 이런 건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외국 맞아요. 영화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모셔널 부분을 많이 표현하는 게 네.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걸 좀더 정서적으로 비추려고 노력을 하는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아, 일본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전달이 잘안 돼요. 맨날 에? 이거만 해가지고 그렇죠. 전달이 잘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 영화의 특성을 살리긴 했는데 뭐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또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가야 아, 돼서 네네. 데이빗 보위 씨가 부른 노래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Wild is the Wind라는 곡입니다. 2008년도 작품이었죠. Revolutionary Road라고 그 영화에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데이빗 보위가 부릅니다. Wild is the Wind. 네, Wild is the Wind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 작품이 개봉되기 전에 네네. 깐느 영화제 초청을 받았었어요. 아, 그쵸. 네, 깐느 영화제 네, 미드나잇 스크리닝 네. 초청을 받아서 뭐 한국 매스컴에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10분 동안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뭐 아... 엄청난 칭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 그 미드나 스크리닝 자체가 네. 작품을 평가한다기보다 의례적으로 또 이제 네 그냥 네. 박수주는 박수 쳐주고 예의를 지키는 네네 네, 그죠 그런 자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의 작품성은 여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네. 부산행을 보신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시고 싶으시면 크게 치시면 되고. 네. 근데 평을 또 나쁘게 받진 않았어요. 좋은 평을 듣긴 했지만, 뭐 이게 뭐 전대미문의 박수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뉴스에 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좋은 말을 듣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작품은 아니니까 괜찮은 작품인데, 이렇게 크게 뭐, 아,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럴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다. 라는 거죠. 네. 평단에서 뭐 평점 4점 만점에 3점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한국의 정치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고, 뭐 매끄럽게 잘 짜진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네.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 매스컴, 영화, 네. 한국 영화가 다 익숙해요. 네, 뭐 그쵸. 그리고 비교 분석이 돼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좀비 영화, 같은 블록버스터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영화의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특색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뭐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미국 할리우드 영화 이제 익숙한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부산행이란 그 영화를 네. 봤다면 또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비의 또 하나의 장르. 뭐 그쵸. 좀 새롭게 느껴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뭐였죠? 영국 영화였는데 좀비 영화 유명했던 Dawn of the Dead인가요? 아 네네 새벽의 저주. 네 아 새벽의 저주인데 아 Dawn of the Dead 말고 걔 사람 나온 거잖아 스타트랙 네 그게 새벽의 황당한 저주인가요? 뭐 한국 제목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건가요? 그 한국 제목으로는 그랬을 텐데. 아 맞아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 제가 영재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사이먼 페그, 닉 프로스트라는 이제 영국 유명한 코미디언들이죠. 네. 코미디언 사이먼 페그. 예, 그쵸. 예. 네. 이분이 각색도 했어요. 사이먼 페그. 네네. 이제 각본을 했는데 이 영화도 좀비 영화가 시리얼스하기도 하면서 코믹하기도 하면서 어떤 가족애를 그리기도 하면서 좀 네.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아, 저는 이제 좀 진지한 영화에서 코믹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편이라 네, 그냥 그렇게 보긴 했는데 전 그냥 오리지널 네, 새벽의 저주가 더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각자의 취향이 네네 분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행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네 뭐 그쵸. 케이시라면 이 영화에서 몇 가지만 고칠 수 있다면 메가폰을 케이시한테 쥐어줬다면 전 그래픽부터 바꾸겠어요. CG 네 그건 이제 동의해요. 저도 CG는 다 바꾸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비가 되는 시간을 좀 일관성 있게 그렇죠. 그리고 좀비들의 무브먼트를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좀비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 네 좀 더 기괴하게 달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선수처럼 달리는 게 아니고 정말 팔이 꺾여 다리 꺾인 상태로 막 정말 미친 것처럼 막 달리는 거 그럼 팔이 꺾여가지고 목도 꺾였는데 전력질주로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죠. 근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달리게 하는 게 더 보기에 끔찍하지 않았을까. 저 그 생각도 해봐요. 이 작품의 액션 감독을 맡은 사람이 네. 중국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가끔 앵글이 이런 앵글이 나와요. 좀비들이 열차 그 사이를 뛰어넘는다 그러죠? 네. 혹은 어디서 높은 데서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장면을 밑에서 잡은 앵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앵글들은 흡사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무인들이 이렇게 무협 영화? 네, 무협 영화에서 무인들이 지붕과 지붕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코리오그래프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액션, 그쵸. 액션, 요즘 트렌드는 뭐 컷을 많이 끊어서 가는 게 트렌드긴 한데, 혹시 존 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봤어요? 롱 테이크로 가는 것도 솔직히 뭐, 그다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롱테이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테이크도 괜찮은데, 네네. 롱테이크의 단점, 트렌디한 단점이라고 하면, 그 쇼테이크에 익숙하신 분들은 롱테이크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루, 왜냐면 네. 또, 그 역을 맡은 배우가 뭐 무술이나 이런 게 능하지 못하면은, 엉성이 더 엉성해 보이고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쵸? 막 짧게 끊어서 가면은 박진감 넘치죠. 타격이 좀 커 보이고, 그렇죠. 리액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좀 롱테이크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동석 씨가 주로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롱테이크를 무리 없이 소화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마동석 씨의 비중을 조금 더 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간 코믹한 요소를 넣자면, 네. 마동석 씨의 부인으로 이제 정유십 씨가 네네네. 캐스팅이 됐지만, 네. 좀 액션이 가능한 네. 여자분이 캐스팅이 돼서, 네. 이렇게 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액션을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전 그랬으면 코미디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 마동석 씨 나오는 카트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장르적 느낌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조건 지금 시리어스한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네네. 네. 그 둘의 케미 있는 부분에서는 예, 살짝 웃음도 나고. 그쵸.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그, 하정우 씨가 네. 하와이안 그걸로 나왔던 하와이 피스톨로 나왔던 영화 암살. 암살에서 네. 장르의 특색을 조금 배제시킨 카트들이 하정우 씨와 그 오달수 씨 씬들. 네네네. 약간 이제 조진웅 씨도 살짝 네, 그랬고요. 다른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네. 차라리 이제 그런 연출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그런 연출도 어떻게 보면은 네, 괜찮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 같으면 그 상무님을 좀 상무님이 너무 늦게 죽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맞아요. 그렇게 카타르시스나 이런 걸 더 느끼게 하려면은 더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빨리 보내버렸으면은 그렇죠. 좀 더 희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시청 뭐 보는 분 관객분들이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네요. 상무를 일찍 죽이고 차라리 이제 나머지 상무한테 그 할애한 신들을 조금 더 이제 공유나 아니요 공유보다는 그 노숙자가 뭔가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이 굴면서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그 등 뒤에서 총이 나오거나 예전에 좀비를 겪어봤다거나 뭐 이런 좀 겪어봤다거나 처음에 무슨 네. 이상한 말을 중얼거려서 네. 그 바이오 단지의 관련자 근데 네. 탈출에 성공하고 이렇게 돼서 며칠 동안 노숙자가 돼서 뭐 이런 그런 유에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좀 그 장면이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 그 장면 좀 줄이고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더 나왔어도 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맞아요. 그 장면 아쉬워. 그 너무 아쉬워요. 네네. 또 하나 아쉬운 건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아 벌써요? 네. 이 부산행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쵸. 아직 할 얘기가 네. 많아서. 네. 아쉽습니다. 말을 네, 그러게요. 이렇게 끊는 건 좀 그런데. 네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네. 부산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할 수 없죠.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기약을 하고. 네네. 오늘 이만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시죠. 네. 그럼 다음 주엔 뭐 더 나은 모습으로 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내가 나를 놓고 싶어지는 순간, 마음이 허해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떠오르는 음식, 피자, 치킨, 뭐 탕수육, 짜장면, 주로 고칼리들의 음식들이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니 사람은 원래 외로울수록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고요. 슬프고 우울할수록 음식의 기름진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체 능력도 떨어져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게 된대요. 마음이 고프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거겠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건조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누군가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음식을 고를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죠. 미드라고 하는데 가십걸 시즌5 90210 시즌4에 나왔던 수록곡입니다. 가수 퍼니 부릅니다. We are young.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Tonight, we are young. S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thought maybe we could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so let's raise a tail. 'Cause I found someone to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